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씨. 예. 저거 보셨어요? 저기 네. 저거 일단 네. 플래카드라고 치고 네.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싶은 남자 재동 오빠. 오빠야. 네. 네. 예, 그게 무슨 네. 종이에요? 라면 박스 종이에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거 밝히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 많이 했는데. 예, 네, 아니 근데 괜찮은? 뭐 되게 네. 네. 김재동 씨한테 애정 어린 그런 네. 글을 정말 급하게 써주신 것 같아요. 네. 사인펜으로 네. 정말 급하게 쓰신 티가 네. 좀. 필체가 원래 날려 쓰시나 봐요. 네. 이분이 아까 노래하셨던 네. 분 맞으시죠? 굉장히 그 방청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네. 노래도 막 부르시고 아까 다시 한번 불러보실래요? 이번에 네. 마이크 한번 대드려볼까요? 한번 네. 노래 한번 하실래요? 마이크? 예? 자, 마이크 한번 대드리세요. 네, 갑시다. 자, 아까 노래 하셨던 거 다시 한번. 네. 네, 저희들이 마이크를 두 개를 대드릴게요. 네, 네. 네. 자. 네. 잘 들어. 네. 기영이 형 객석을 보고 노래를 네. 하시죠. 객석을 보시고. 네. 이쪽을 보시고. 앞쪽을 보시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마이크 대드릴게요. 네. 지금 마이크. 예. 자, 시. 아. 예. 오늘 무슨 노래를 마을 방송하듯이 그렇게 시작하시. 예. 네. 자니는 이런 말씀 드리면 실례지만 저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 팝송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잔 이걸로 시작하시길래 아, 예. 야.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라가시죠. 조심하세요. 야, 이 바지가 뒤에서 보니까 야, 이거 뭐 꽃무늬군요. 바지가 좋아. 야, 나날이 갈수록 야, 섹시해지세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다들 오늘 네. 미남 미녀들만 오셔가지고 네. 보기가 좋습니다. 네. 네. 미남 네. 미녀들 앞에서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많이 박수를 쳤는데 그중 몇 명은 박수칠 자격이 없는 분들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간에 아니 근데 네. 오늘 진짜 예. 진짜 다 미남 미녀예요 오늘. 예. 그렇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이디가 댄디보이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전 21살 휴학생인데 요즘 도통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저도 각고의 노력을 해봤거든요. 가장 고전적인 방법 양 세 개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200 한 마리, 양 2100 마리 어디까지 샜는지 까먹을까봐 더 말똥말똥해지기만 했고요. 술도 마셔봤지만 잠은 안 오고 다음날 두통만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책만 보면 졸렸던 게 생각나서 해보니 고등학교 국어책 다 읽으니까 해 뜨더군요. 조만간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7시 전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다가 시험 보러 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네, 불면증에 시달리는 한 시청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갑자기 윤도현 씨가 그런 말씀을 무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잖아요. 갑자기 왜 그렇게 정색을 하셔가지고 네. 톤을 쫙 낮추셔서 그렇게. 아니 불면증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아이디가 구인광고라는 분입니다. 네. 잠이 안 온다고요? 아이 제가 찾던 바로 그분이군요. 저희 가게에 취직해 주세요. 24시간 풀 가동 족발집이거든요. 보수는 넉넉히 쳐드릴게요. 마지막 멘트가 참 어서 와서 족발과 함께 이 밤을 놔보아요. 적으셨습니다. 네. 족발 좋죠. 족발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음식은 뭐 다 좋아합니다. 저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아, 네. 네. 고기를 못 잘 못 먹습니다. 저는. 예. 예? 아,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가축을 이렇게 제 손으로 직접 키워가지고, 예, 못 먹습니다. 이렇게. 예, 고기 잡는 걸 워낙 많이 봐가지고, 어... 고기가 이렇게 쭉 나오면 족발을 보면, 아우, 이거 아는 돼지 같고 그래서. 하여튼 어렸을 때 제가 그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하여튼 우리 어머니한테 최초로 반항했을 때가 그때였어요. 왜냐하면 돼지를 이렇게 키우면서 너무 돼지가 좋았어요 저는. 진짜 이 눈빛을 보면 돼지와 이렇게 눈빛이 통하고 지금 그래서 호동이 형이랑 친한가? 이 교감을 느껴요 이렇게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 1년 반, 2년 정도를 키우다 보면 돼지의 눈을 보면서 근데 그걸 이렇게 끌고 나가요. 그 농촌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귀를 잡고 이렇게 막 끌고 나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어. 애완동물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전 이름도 붙여줬어요. 1돈이, 2돈이, 3돈이, 4돈이 이렇게 해서 보면 알아요 정말로. 그래서 학교 다녀와서 제가 또 돼지 두 마리가 팔려나간 거예요. 어. 내 자식 같은 돼지가 가방을 벗었어요. 제가 최초로 우리 어머니한테 반하였어요. 가방 벗으면서 확 집어던졌어요 가방을. 어. 어머니 빨리 하시고 계시고 가방을 확 집어던지 우리 어머니는 제 그런 행동에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어. 항상 이렇게 빨래만 하세요 이렇게. 예. 뭐 너야 까불어라 뭐 이런 표정이세요 항상. 예. 그래서 가방을 확 집어던지고 엄마 돼지 또 팔았죠. 만약에 돼지 한 마리라도 더 팔면 전 지금부터 학교 안 가요. 나로서는 폭탄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빨리 하시면서 어차피 그거 안 팔면 니도 학교 못 간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셨는데? 가방을 주섬주섬 잡아서 책 담고 돼지한테 가서 사료주면서 빨리 커야 돼. 네, 다음은 다음 첫 키스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에디프를 네. 달아주셨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오. 끝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추신을 달아주셨어요. 네. 추신 PS 성미야 사랑한다. 정말 뜬금없죠? 이런 분들은 이제 리플이나 아이디나 전혀 관심 없고 내용 관심 없고 오로지 그냥 올려서 자기 애인한테 봐라 거기 리플 네. 게시판에 보면 네. 내가 성미야 사랑한다 올려놨다 네. 뭐 이런 거죠. 내용은 상관없이 네. 둘이 좋아하고 막 이제 리플 달고 네. 서로 하여튼 그 공적인 대화의 장을 사적인 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분들 응징당합니다 밑에서. 네. 백마탄 환자라는 분이 밑에 예, 백마탄 환자라는 분이 이분 자주 등장하세요. 백마탄 환자 재밌잖아요. 백마탄 환자 웃기잖아요. 예. 못 내려요. 다리 기부수해가지고 못 내리신 분인데 계속 백마탄 타시고 이렇게 다니세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못 올리셔가지고 백마탄 환자 약간 이제 백마탄 환자라는 분이 야 성미 내 건데 너 누구야. 여기서 이제 둘 사이에 태클을 살짝 끌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야, 난리 났어. 이 두 분의 어떤 감정 싸움을 지켜보고 있을 분이 아닙니다. 또 정리해 주신 분이 나타나요. 아이디가 니들 누구요? 라는 아이디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니 놈들 다 누구요? 나 승미 애비요. 누구요? 네, 쭉 정리를 해 주십니다. 자, 다음 분 이용석 씨입니다. 네. 리플이 너무 재밌어요. 네. 제동 씨 사진을 하나 준비하세요. 제동 씨 눈을 보고 있으면 5분 안에 잠이 듭니다. 레드 선. 이런 아유 참 재밌네. 아 그런데 밑에 더 재밌는 분이 있어요. 이 리플에 또 리플을 달아주신 황선미 씨. 참나. 눈동자 어딨나 찾느라. 머리 써서 더 잠 못 자죠. 찾다 지쳐서 잠들려나? 정말 재치들도 많으셔. 이런 사연을 달아주셨습니다. 아, 참 역시 재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용석 씨, 황선미 씨. 네. 다행히 다들 실명으로 올려주셨네요. 아 그리고 다음 제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요. 좀 진정이 돼야 방송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왜요? 아니, 다 재밌자고 하는 건데 뭐 그걸 이해하셔야죠. 진짜 뭐 김재영 씨 눈이 작아서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용석 씨, 황선미 씨 아는 분이죠? 솔직하게 저한테 한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유, 전...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요 리플 읽고 굉장히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언제 화색이 돌았다고 그러세요? 그냥 저는 읽었을 뿐이에요. 네. 리플을 잘 표현을 하는 게 MC의 어떤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제가 막 재미없게 읽을 수 없잖아요. 자, 이번 리플은요, 피부암 통키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박장대소를 하시네요. 자주 나오는 리플인데 혼자서, 아, 혼자 처음 들으셨나봐요. 다른 분들은 아 그러시는데 저분 혼자서 으아 그러시다가 저분이 주위에 따가운 눈초리를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있다가 와 진짜 아니 뭐 그렇게 웃은 게 큰 죄도 아닌데 주위 분들이 다들 그렇게 이상한 사람 쳐다보시고 아, 진짜 글쎄요. 대부분의 분들은 네. 하고 네. 웃었는데 혼자서 거의 쓰러지실 정도. 처음 들으셨어요? 아 글쎄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아 지금 말도 못하겠어요. 아이고 네, 저런 분들은 지금 한번 마법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전 무슨 말을 해도 저분은 계속 웃어요. 통키. 자 피부암 통키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밤에 운동을 하세요.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필요해지면 잠도 잘 오거든요. 어, 좋은 말이죠.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계실 우리 리플기가 아닙니다.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분이 밑에 아이디가 저는 저분의 그 반응이 되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밑에 아이디가 통키 아빠 분이 통키 아빠 혼자서 야 저분 인공호흡해야 됩니다. 통키 아빠 통키도 웃긴데 통키 아빠라는 분이 은음한 목소리로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집에 들어와라. 불꽃슛 완성해야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애인이 없으면 그 자장가 불러줄 수 있는 애인 한 명 다 구하시면 아 그거 좋다. 바로 해결됩니다. 신이 줄 수 없는 수면을 내 남자친구는 줄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렇게 예쁘게 잘 사귀시고 자장가 이렇게 좀 윤도현 씨가 우리 저 지금쯤 보시고 계실지 모르니까 네. 자장가 짤막하게 한 토막 딱 불러주면서 끝내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요? 응 좋잖아요. 자장가? 응 짤막하게.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 밤은 저희 둘이 지키고 있겠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안녕. 지금까지 김세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